서울 은평구 가련동 주민들이 출퇴근길과 통학로가 막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양기열 국민의힘 은평구 의원은 오늘 은평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구정질문을 펼쳤습니다. 양기열 의원은 지난 11월 은평구 가련동 329번지 일대의 진입로 세 곳이 울타리로 막히면서 주민들의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등하교 길이 차단된 사례를 언급하려 주민들의 불편함을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은 토지주가 은평구청에 약 60평의 부지를 평당 4천만 원, 총 24억 7천만 원으로 공시지가의 11배 수준으로 구매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건축법 제45조와 서울시 건축조례 제27조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건축법 제45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현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 건축조례 제27조는 주민들의 통행도로 인정된 경우 이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구청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시 매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금전적 보상을 제외한 근본적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울주군의 사례를 들어 오랜 기간 주민들이 사용한 사실상의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에 대해 사유지 현황 도로를 매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와 재정적 한계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요구 등의 소송이 발생할 시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유지 통행 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민사상 방해 금지가 처분 또는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은 건축법 제45조의 규정과 과거 유사 사례의 법적 판결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유지 도로 통행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나 서울시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양기열 의원은 주민들의 통행권과 토지주의 재산권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며 구청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